조선의 과학연구기관들에서 과학연구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가과학원과 농업연구원, 산림연구원은 물론 김일성 종합대학과 김칠공업종합대학을 비롯한 각지의 대학들에서도 수많은 과학연구 과제들을 완성해서 나라의 경제 발전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촌내리 세멘트 공장에서 42억 원의 새기술 혁신안을 창안 도입해서 생산 성과를 확대한 것을 비롯해서 각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근로자들도 새 제품들과 새 품종 개발에 힘을 놓는 한편 자기 단위의 생산과 건설을 추동하는 가치 있는 기술 혁신안들을 생산에 적극 받아들여서 인민 생활 향상과 인민들의 건강 증진에 적극 기여하고 있습니다.